8 UBS. Band 음악이 세상을 구한다. Band 8.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는 밴드 음악이 세상을 구한다는 일념 아래 한국 밴드 씬의 새로운 부흥기가 오길 응원하는 밴드 구조대 밴드에이드입니다. 저희 밴드에이드에서는 매주 월요일 점심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여러분의 귀를 책임져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이게 대체 9월 날씨가 맞나 의심이 갈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법 가을에 가까운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저녁에는 바람도 솔솔 불어올 테니까 이제는 진짜 가을 향기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을은 눈코 뜰 새 없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니 이 햇살과 공기를 놓치지 않고 마음껏 즐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의 낭만을 가득 더해줄 밴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늦은 오후와 초저녁 사이, 적당한 햇볕의 온기와 산들바람 아래에서 마음 놓고 듣기 좋은 음악들을 만드는 밴드인데요. 탁 트인 공원과 한강에서 듣기 좋은 동화의 낭만을 가득 담아 노래하는 이들,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라쿠나의 헬로 원더랜드. 방금 듣고 오신 곡 헬로 원더랜드의 도입부에서 들려오는 기타 선율부터 벌써 동화 속 미즈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오늘의 밴드는 동화 속 해피엔딩을 노래하는 밴드 라쿠나입니다. 아마 밴드 음악을 즐겨 듣지 않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지도 모르겠네요. 특유의 낭만적인 가사와 소리로 홍대 밴드 씬에서는 이미 핫한 밴드인데요. 라쿠나는 보컬과 기타의 장경민, 베이스의 김호, 드럼의 오이사, 그리고 기타의 정민혁, 이 98년생 동갑내기들이 모여 만든 인디밴드입니다. 혹시 라쿠나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미셸 공드리 감독의 영화 이터널 션사인 속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의 이름이죠. 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라쿠나라는 곡을 작곡했고 이 곡에서 이름을 따 밴드 이름을 라쿠나라고 정했다고 해요. 사실 라쿠나 이전에 팀명도 있었는데요. 언플러그드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언플러그드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전기를 너무 많이 끌어다 사용하는 것 같아서 팀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넷은 어떻게 모이게 된 거냐고요? 밴드의 프론트인 장경민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 기타를 치던 정민혁에게 직접 작곡한 데모곡을 들려주었고 이를 계기로 함께 밴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이후 장경민은 백성예대 실용음악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대학 동기 오이삭이 드럼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이삭이 추천한 또 다른 대학 동기 김호가 베이스로 합류하면서 4인조 밴드가 결성되었죠. 그렇게 2018년 12월 끝이 없는 꿈을 그대에게 줄게요 라는 이름의 첫 EP 발매를 시작으로 따뜻한 낭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사랑 가득한 세계를 담은 곡 같이 들어보고 와요. 라쿠나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주어다가 다음 주에 나 건넬 편지를 썼죠. 꿈에 나온 그댈 꿀꺽하고 삼켰더니 책도 한 권 써낼 준비가 됐죠. 화려한 그래픽보다 미지근한 커피를 더 좋아하는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중간쯤에 있는 동물들도 사탕으로 속삭여 데려왔고요. 해가 뜨면 부서질 말보다 아 제가 실수로 가장 중요한 밴드의 리더를 빼놓고 소개했네요. 라쿠나 감성의 상징인 밴드 리더를 소개합니다. 바로 찌지인데요. 사실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무늘보 인형입니다. 보컬을 담당하는 장경민이 소품샵에 들렀다가 우연히 선반에 놓인 인형과 눈이 마주쳐버렸고 차마 그 인형을 두고 가게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늘보 찌지는 라쿠나의 리더이자 회장님이 되었어요. 이런 낭만 가득한 소년의 눈으로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며 음악을 해오다 2020년 유재하 음악경연 대회에서 예야라는 곡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밴드로서 실력을 입증하기 시작했어요. 라쿠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동화와 꿈결 같은 음파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동안 발매한 여러 음반 중 정원은 라쿠나의 세계관을 통합하고 확장하며 라쿠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앨범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보던 동화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은 어딘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구석이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사랑스럽죠. 라쿠나는 이런 인물들을 앨범 속 화자로 삼았는데요. 동심을 간직했지만 몸은 훌쩍 자란 채 도시 속에 살아가는 지친 어린들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앨범 속 트랙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각 트랙별로 담겨진 동화 같은 가사 한 줄 한 줄을 느낄 수 있고 또 트랙과 트랙 사이를 거닐다 보면 마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환상 속 정원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꽃이 가득 핀 정원, 함께 거닐어 볼까요? 라쿠나의 꽃. 이제 점점 라쿠나의 색깔에 익숙해지고 계실 텐데요. 물론 라쿠나의 꿈결 같은 음파를 가득 실은 EP 정원도 너무 좋지만 이번을 계기로 라쿠나의 음악이 더 궁금해지신 분들께 저는 EP 서머테일즈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 앨범은 밴드의 프론트이자 보컬인 장경민이 전곡 작곡과 작사에 참여했답니다. 영화 보고,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멤버라 잊을만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리곤 하는데요. 장경민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Happily Ever After에는 멤버들을 만나게 된 계기와 첫인상부터 일상 속 여러 생각들을 담은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머테일이라는 아이디로 인스타그램에 짧은 조각들도 업로드하고 있는데 라쿠나의 동화적인 가사가 유독 와닿는 분들이라면 이런 조각들도 분명 마음에 꼭 맞아들지 않을까 싶네요. 여름 이야기가 가득 담긴 앨범 썸머테이즈의 다섯 곡 중 저는 우리 집 강아지 해피라는 곡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너에게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를 수백 가지나 말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강아지 이름을 해피라고 지었지만 사실 알러지가 있어서 강아지는 만지지도 못한다는 노래 속 화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직 너를 그리고 행복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결국 만날 거라고 굳게 믿고 기다리며 사랑을 보내고 또 사랑하는 너의 행복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가사. 너무 말랑말랑해요. 언제나 도달하고 싶지만 때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행복. 언제가 될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는 스스로의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행복이 될 테니까요. 라쿠나의 우리 집 강아지 해피.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에 대해 가지 정도를 말했지만 사실 우리 집에 강아지 같은 건 없어. 알러지 때문에 사실 만지지도 못해. 우리 강아지 이름은 해피야.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어. 시간을 보낼 거야. 나는 너를 기다리는 날에는 종일 네가 불러줬던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야. 우리 강아지 이름은 해피야. 나를 절대 혼자 놓아두지 말아줘. 눈을 감고 자는 락의 희노애락. 밴드 음악의 장르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밴드 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르가 바로 락이죠. 그래서 밴드에드의 코너 락의 희노애락에서는 밴드 음악의 주요 장르인 락과 관련한 얘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밴드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락이나 밴드 음악을 즐겨 듣지 않아도 모두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만큼은 알고 있을 겁니다. 때는 1994년, 이 전설적인 밴드의 뒤를 잇는 밴드 오아시스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데뷔 이후 해체 전까지 앨범 판매량, 싱글 차트, 앨범 차트 성적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90년대 영국을 상징하는 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흔히 브릿팝이라고 불리는 브리티시 모던록의 흐름에 중요한 발자국을 많이 남겼죠. 이 전설적인 밴드는 상당히 믿기지 않는 계기로 해체하게 되는데요. 형제인 노엘 갤러거와 리암 갤러거가 한 공연 직전 서로에게 자두를 던지고 기타를 휘두르는 큰 싸움을 벌인 이후 밴드의 해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둘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게다가 해체 이후 TV를 통해서가 아닌 실제로 서로를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꽤나 어이없는 계기로 밴드 활동은 끝을 맺었지만 이들의 노래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팬들은 여전히 밴드의 재결합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답니다. 형제 간의 자존심 싸움이란 대체 뭘까요?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 in a champagne supernova in the sky. Someday you will find me caught beneath the landslide. In a champagne supernova, a champagne supernova in the sky. Wake up the dawn and ask her why. A dream, a dream, she never dies. Wipe that tear away now from your eye. Slowly walking down the hall, faster than a cannonball.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getting high? Someday you will find me 뜨면 부서질 말보다 침묵을 더 사랑하고 구름의 몽실한 감촉보다 차분한 빗소리를 더 사랑하는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쿠나의 헬로 원더랜드 가사 중에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 어쩌면 빈틈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점들이 우리를 더 사랑스럽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점 없이 완전 무결한 것도 좋지만 가끔은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 소녀 혹은 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 속 흘려보내던 흑백의 순간들이 눈부시게 빛나는 총천연의 색들로 가득 차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라쿠나의 음악들이 여러분의 순간들을 동화처럼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채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밴드는 꿈결 같은 울림 라쿠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밴드 음악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디렉터 PD 권유나, 세션의 기술 백다연, 프론트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8 UBS